자, 영탁 씨 갑시다. 영탁 씨 갑시다. 제가 지금 앞 무대 때문에 말렸어 지금. 저렇게 하는 것도 프로다 지금.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. 좋아.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밖에 웃었다. 오, 좋다.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. 나는 나를 믿었다. 물론 너도 믿었다. 잘하네. 와.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 설마 이 세상을 믿었다. 후회 역시도 없다.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. 역시 올 하트입니다. 올 하트입니다. 손석진 씨입니다. 네, 영탁 씨 됐습니다. 와. 야, 실력 발휘 제대로 하시는군요. 영탁 씨가 바로 본선에 직행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